우리 가기 전에 떠나갈 당신이여. 이제는 영영간 아쉬운 당신이여. 바람이 불어오는데 외로운 이 언덕에 나만 홀로 남기고 어딜 가나 내 사랑아. 헤어진 사람이면 정들지 말고 떨어진 꽃이라면 피지를 마라. 언제나 빛나는 보석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는 호랑이 태자. 호랑이 태자. 호랑이 태자. 호랑이 태자.